눈 아예 zero cup 달콤한 zero cup 화려한 mirror ball 흥미로운 지금 up 네 unicorn zero cup 고단한 zero cup 어릴 적 지금 up unicorn get it zero cup 달콤한 zero cup 찬란한 mirror ball 그 시절 지금 up unicorn zero cup 반복해 zero cup 어릴 적 지금 up 그 시절 가봤던 철없던 곳 답는 것 I need somebody